토우 붙은 항아리, 경주 노소동 출토, 신라 5세기, 국보 195호. 토우가 붙은 이 항아리는 아가리와 항아리 밑부분이 찌그러지고 표면에 기포가 있지만 완벽하게 남아있어 토우 붙은 항아리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 1973년 경주 대릉원 조성공사를 위한 발굴 조사에서 출토됐다. 목 부분에 물결 무늬와 원무늬를 2단으로 나누어 장식하고 그 위에 남자와 뱀, 개구리를 연속으로 붙였다. 남자는 오른손으로 남근을 잡고 왼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있으며 뱀은 개구리의 뒷다리를 물고 있다. 신라의 토우는 춤추고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인물부터 출산 장면, 남녀의 성교 장면까지 연출하는 등 다산과 풍요를 바라는 당시 사람들의 소박하고 솔직한 모습을 표현했다.